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3일과 14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국제방송망, 일본의 교도통신, 도이칠란드 반제위원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그들이 당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미국의 UPI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청년망,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도이첼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기계설비 전시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